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원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네.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상시로 보면 정말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어떤 거? 아, 그 비행기 격추요? 예. 터키가 말이야, 터키. 네네. 터키란 나라가 뭐 우리나라가 이제 피로 뭉쳐져 있는 네네. 뭐라 그래? 형제국가, 혈맹? 혈맹. 혈맹이지만 어찌됐건 아무리 그래도 유럽에선 변방이거든요. 네. 유럽에는 변방이고 맨날 무시당하고, 네? 어떤 차별당하고 케밥만 먹고. 케밥 맛있죠? 네. 케밥 안 좋아요? 아니, 저 그냥 먹습니다. 전 네.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매번 이런 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독일이나 유럽에서 택시 운전수의 절대 뭐 90%가 터키 사람이라는 네. 얘기하고 있고, 예전만 가면 불법으로 와 있는 사람 많다 네. 했는데요. 어찌? 러시아의 비행기를 떨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모르죠. 뭐 그건 아무도 열 모르는데. 번을 경고했는데 무시했다고. 러시아를 떨어뜨린 건 정말 대박이요, 대박. 네. 근데 러시아 폭격기를 떨어뜨렸는데요. 이거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그게 핫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고요. 이게 보면 시장에서의 영향은 유럽 떨어지고 미국은 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랐죠. 우리는 뭐 조금 올라갔는데, 미국 왜냐면 GDP가 이제 수정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올라간 거 있는데요. 그리고 근데 미국 시장 연말에 대한 기대가 워낙 살아있는데요. 오늘 지금까지의 상황부터 좀 얘기하고 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지금까지 그 상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터키 이슈에 대한 부분, 터키의 이제 러시아 전투기 격추에 대한 쪽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시장이 양호화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나 이제 우리 시장이 어제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간 게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 지속이 되고 있고 외국인이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죠. 굳이 뭐 자산 배분에 대한 측면에서 이머징 마켓을 사야 될 이유가 없고 산다라면은 이제 중국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쪽은 매수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매도가 소규모로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매수세에 대한 쪽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 이쪽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건설주가 올랐더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 섹터별로 안 올랐던 이제 섹터에 대한 쪽이 또 오르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낙폭을 크게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역 네. 떨어졌죠. 10월, 9월 뭐 실보다. 클라우드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뭐 전자결제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더전비지원 같은 경우도 오늘 최근에 단기 낙폭에 대한 반등, 그다음에 뭐 한글과 컴퓨터 쭉 빠졌던 그 업종들 중심에 대한 반등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낙폭이 컸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이런 쪽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그나마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게 터키 이슈에 대한 부분 때문에 LIG 넥스원 3% 정도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시장에서 조금 가장 핫한 종목으로 좀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인보사. 지금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시장 규모가 뭐 4조 원. 어디요? 코롱생명과학이요. 코롱생명과학. 이거 100% 아니죠? 40%죠? 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코롱생명과학이 이제 그 인보사 뭐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되지. 그 라이센스하고 관련된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 때문에 장중한테 한 20%까지 올라갔다가 오, 그런 일이에요. 예, 지금 10%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이거 네. 되는데, 이거 잠깐 얘기하고 우리 또 초대 손님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봤어요? 그 터키권에 대해서. 특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상당히 놀랐고, 네. 뭐그 최근에 뭐 얘기가 나오는 게뭐 3차 대전의 발발 뭐 이런 얘기까지 중간에 언급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일단은 장중에 잘 마무리됐고, 러시아에서 뭐 추가적인 대응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잘 마무리된 게 아닌가. 아마 해프닝성에 대한 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이런 쪽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화면 잠깐 좀 네.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그제 화면, 제가 아니라 제 화면인데요. 여기 보면 오늘의 포인트는 두세 가지 잡을 수 있어요. 뭐제 3차 네. 세계 대전 이런 건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가 되겠고요. 네. 그 푸틴 얘기부터 해드리면, 푸틴의 오늘 말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없다, 걱정할 거 없다는 사람도 있고요. 네. 걱정이 된다는 거는 푸틴이 워낙 달변가라는 거예요. 네.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자신감 있게. 근데 오늘 말을 되게 아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 보면, 우리 예전에 보면 그 누구냐, 예전에 그 유럽 뭐 소설이나 영화 이렇게 네네. 보면 항상 얘네들이 정면으로 칼로 싸움하죠. 네네. 귀족들이 네. 명예롭게 죽는다 해갖고, 최종적으로 보면 그 결투를 신청하잖아요. 총도 네네. 마찬가지. 총도 네. 마찬가지. 서부에서도 보면 정면으로 뒤돌아서서 다섯 발짝 할 때 돌아서 총 쏘고 죽이고. 네. 그럼 이제 그걸로 깨끗하게 해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푸틴의 한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스텝입니다. 스텝. 인 백, 인 더 백, 인 백. 뒤로 등어를 찔렀다는, 허리를 찔렀네. 뒤로 찔렀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신사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다 제가 말하는 건 러시아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엄청날 만 가공할 만 결과를 보여주겠다 했어요. 예? 근데 요번에 보면 제가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요번에 보면 이거 제 이제 화면을 다시 잡아 줘야 되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요번에. 보면 미스매치란 거예요. 미스매치가 뭐가 미스매치인지 아세요? 오늘 떨어진 건 수하 24가 떨어졌거든요. 네. 폭격기입니다, 폭격기. 네. 지금 큰 폭격기예요. 네. 요번에 쏜 거는 F-16 전투기 가서 쏴 버렸어요. 그리고 수하 24라는 거는 70년대부터 많이 배치되었고요. 처음에 처녀 비행은 1968년도. 오래된 비행기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도망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또 나오는 거야. 미국 뉴스도. 네. 여기는 F-16도 오래됐지만 F-16은 날렵하게 가서 쏴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요전에 보면 여기 쭉 내용 보면 무슨 표현까지 나오냐면 본안자란 표현이 납니다. 예전에 본안자란 게 우리 아주 쌍팔년대 보면 저도 아주 애기 때 보면 그 해외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본안자가 금강하면서 노다지란 표현을 본안자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군수 사람한테 노다지가 만났다는 거죠. 이번 건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빨리 나라에서도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터키 따위에게. 터키 따위에게 이거야. 그리고 비행기 싸면서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디펜스 타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좀 이거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가는 별로 올랐냐 안 올랐냐 강보합이 오른 적이 없어요. 네. 오른 적이 없어요. 미국이요. 네. 락히드 마틴은 뭐 노르스락 그루만 뭐 보잉 조금씩 올라 0.몇% 올랐고요. ITA라고 저도 얘기하고 장호석 전문가도 얘기하는 이때부터 조금 올랐을 뿐이에요. 많이 올라진 않았지만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시간이 되면 준비할 텐데 우리가 이제 원고 준비하면서 했었지만 삼성이 내년도에 핫 이슈 테마 세 개 정한 거 보셨어요? 네네, 내용 혹시 보셨어요? 네. 내용은 딱 세 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스마트카. 여기에는 전기차랑 들어가지 당연히요. 네. 스마트카는 우리 신환경이랑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종목으로 보면 뜬금없다고 보이지나 네. 우리 박영동 전문가님 형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 자료 보시면 종목을 그렇게 많이 제시하는데 10개를 토탈로 제시하는 그중에 KC 그린홀딩스가 들어가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O2O가 들어갑니다. O2O. O2O랑은 이제 카카오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회사들, 온디맨드 요즘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네. 화두로요. 세 번째가 뭐가 들어가죠? 방위산업 들어가죠. 국방. 방위산업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위산업 보셔야겠다. 그래서 이게 뭐 오늘 이게 뭐 올라가 떨어지고 퍼스텍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년도 지정학적 이슈가 지정학적 위기감이 10년 내 최고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미국 네. 언론에서. 그건 뭐냐면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쪽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못한 얘기 또 나중에 또 하겠고요. 오늘 또 할 얘기가 많아요. 어저께 하겠다는 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섯 가지의 위기감. 근데 터키에 묻혔잖아 지금. 네. 전투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그런 거 한가로운 얘기할 수 없다니. 그렇죠. 네, 초대손님 얘기하고 또 나중에 또 계속해서. 네,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 누구죠? 네. 자, 시장에 대한 이슈를 잘 해석해 주시는 청주대학교에서 네. 강의하고 계시는 네. 예, 유호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오오, 이발하셨네. 네. 그렇죠. 아, 교수님이 이발 착한 데니까 갑자기 조교님이 됐어. 갑자기 나이가 젊어. 젊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할 거예요? 지난주에부터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삼성물산, 삼성 SDI. SDS 이런 종목들이 네. 좀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전투기가 떨어졌지만 저는 지주회사에 대한 이슈가 뭐 현재도 진행 중이고 내년도 진행 중일 것이다 라는 이슈를 생각을 좀 해보면서 네. 지주사 이슈를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넓은 분야예요. 네.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하지만 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지주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청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원샷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지배 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혹은 회사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지금 국회에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었는데요. 어제 공청회에서 이제 원샷법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이슈가 한 번 정도는 더 이슈가 확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한솔홀딩스 같은 경우 급등에 한번 나와주었던 이유가 뭐냐면 역시 지주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골프존 유언 홀딩스라든가 휴원스 지주사 전환 체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든 그 지배 구조를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또 이슈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기축법이라고 해갖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이게 일단은 이슈가 좀 안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번 공청회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샷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동안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됐든 지금 삼성이라든가 현대 그룹 같은 경우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빠르게 돼야지만 지배구조를 좀 단단하게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세 3세 경영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최대의 화두가 역시 뭐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이죠.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이 이슈가 2세, 3세의 경영으로 이슈가 계속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M&A가 네네. 올해 사상 최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통 크게 종목을 주고 기업을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M&A 이슈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은 지주사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한 250% 정도였는데 회사란을 통 크게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채가 1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기가 계속 돼 왔고요. SK그룹에서도 SK펌즈 이슈가 계속 됐었죠. 그래갖고 뭐 회사를 넘기려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갖고 다시 한번 흡사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미 나왔던 이슈가 삼성 SDS, 그 다음에 제일모직이 상장이 됐고, 그 이후에 이노션이 상장이 됐고, SK와 SKCNC가 합병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와 롯데, 이 그룹 간의 통 큰 빅딜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2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전과 좀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슈는 뭐냐면, 알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통 크게 넘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산업을 조금 다각화, 집중화하는 경우죠. 집중화하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배 회사 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가장 큰 이슈가 아니면 2003년에 소버넷 사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LG라든가 SK 같은 경우는 지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체제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벤처 기업을 좀 육성을 많이 합니다. 스타트 기업을 육성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빠른 의사결정을 갖기 위해서는 벤처나 혹은 스타트업 기업이 하고 있는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기업도 역시 대기업으로서 몸집이 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좀 빠르지 않은 걸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층 구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 혹은 주주들과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단점으로 언급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대표적인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게요. 인적 분할과 현물질자, 그 다음에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그 지주회사 체제를 갖는 그런 경우에는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적 분할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 분할이 뭐냐면 기존의 기업을 지분율을 나누는 겁니다. 두 개의 회사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적 분할은 이제 소유주가 있는데 그거를 네. 이제 하나의 회사를 또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네. 지배 구조를 좀 확실히 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인적 분할을 한 후에 현물출자를 해갖고 자회사를 지분을 많이 획득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주회사 혹은 지배체제의 구조를 가지는데 물적 분할이 인적 분할이 대표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대주주와 네.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도 혹은 주주들이 다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양쪽으로 다 호재거리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인적 분할을 해갖고 회사를 나눈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지배구조를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현물로 출자를 하게 되면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다만 네, 네 다만 이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괴리율 주가의 괴리율이 크게 클 경우에 대주주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간혹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인적 분할 그 다음에 현물 출자로 가는 구조가 이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됐든 호재거리로 인식이 되는 것은 대부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LG그룹이 지금 얘기를 해드릴 거는요. 앞으로 뭐 삼성그룹이 어떻게 될 것이다, 현대그룹이 어떻게 될 거고 롯데그룹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삼성그룹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LG그룹이 2003년부터 이제 지주사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LG와 GS를 계열사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슈가 좀 됐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하나의 성공 사례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구 LG화학이었는데 이 회사를 LGCI로 바꿨어요. LGCI로 바꾸고 LG화학과 LG생활건강으로 나눴습니다. 네. 그 다음에 LG전자를 LGEI로 나누고 LG전자 이렇게 구조를 좀 바꾼 다음에요. 나중에 LGCI와 LG전자죠. 지금 뭐 그거를 통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통합 LG로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LG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회사를 쪼개고 합치고 통합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축소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열사 분리를 하면서 이 회사를 합칠 때 유증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LG그룹으로서는 최적의 시나리오,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배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도 LG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크게 건들 만한 건은 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즉 M&A라든가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는 크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또 2세와 3세들이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가 네. 새롭게 향후 지배구조의 변경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네. 한다면 만약에 LG그룹에 굉장히 관심이 크신 분들은 2세 혹은 3세가 어떤 그 회사에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느냐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그룹입니다. SK그룹 같은 경우는 좀 소버린 사태로 이게 아뜨거 한번 한 거죠. 그렇죠. 아뜨거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은 없었는데 소버린 사태 이후에 그 다음에 LG가 지주사 전환이 된 이후에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두 개의 순환구 출자 구조를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CNC가 SK, 그 다음에 SKT, SKT가 다시 SKCNC 이런 흐름을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SKCNC가 SK까지는 순환 출자 구조로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맞았는데 그 다음에 SK네트워크스, SKCNC로 가는 두 개의 네. 그룹을 하나로 좀 통폐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가 자사주를 원래는 지분이 굉장히 좀 낮았는데 10%까지 일단은 취득을 한 했고요. 그다음에 SK와 SK에너지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한 후에 그다음에 주식 교환을 하게 됩니다. 주식 교환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구조가 SKCNC가 원래는 위에 있었죠. SK그룹 위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성격이었죠. 예. 예. SK와 SKCNC가 합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재밌는 내용은 SKT가 사실은 매출을 좀 많이 내는 그런 그 기업이었는데 이게 또 SK 하이닉스가 또 이슈가 됐거든요. 네. SK 하이닉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여기가 또 SKT의 지배구조 중에서 매출을 또 많이 내는 회사예요. 네. 그래갖고 직접적으로 SK CNC를 통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버거운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SK 하이닉스와 SKT를 과연 어떻게 또 구분을 해 놓을 것인가가 이슈로 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SK 주 SK죠. SK가 또 OCI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반도체 쪽으로 이슈가 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SK 하이닉스와 또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CJ 헬로비전도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조금 완성이 되는 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아직까지는 뭐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이죠. 근데 일단은 그렇죠. 삼성그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지금까지 2013년부터 2015년 때까지 구조를 계속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매수를 하고 에버랜드와 제일모직 패션 사업을 인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삼성 SDS를 상장을 시키고 제일모직을 상장시키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고 향후에 이제 굉장히 또 다양한 시나리오가 많더라고요. 다양한 시나리오가 많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물산 혹은 삼성 SDS가 수혜주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삼성 SDI가 단기적인 이슈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언급을 해드리자면요. 올해 4분기 실적이 SK SD 삼성 SDS가 4분기 실적이 괜찮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 2월 되면 나스닥에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되다 보니까 삼성물산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봐야 되는 거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탄소에 대한 얘기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거 하나를 가지고 들고 가겠다라는 관점보다는요. 일단은 조금 상황에 맞게끔 종목을 좀 변경하면서 삼성 그룹의 지배 구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야? 삼성 물산을 잡았다가 SDS가 호재다라고 했고 바꿔 타는 경우. 세 개를 샀는데 다 물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뉴스를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이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 지주 회사에 대한 이슈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는 지주회사죠?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지주회사에 대한 부분 일단은 뭐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에 대한 쪽이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사업회사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잘 나와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배당 성향에 대한 쪽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아마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라고 해서 일단 좋기는 하지만 그 사업회사가 일단은 우선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만 그러니까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흐름에서 보듯이 가끔 이제 보게 되면 돈을 가져가는 쪽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코롱도 코롱생명과학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오히려 지주회사 관련돼서에 대한 쪽은 일반적인 회사는 배당 성향으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업하는 회사하고 뭔가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사업하는 회사보다는 이제 지주회사로 뭐 이런 식에 대한 쪽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전 지주회사는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지배권의 변경, 상속 이런 뭐 경영권 승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하여튼 내년도에 뭐 뜬금없지만 제이 콘텐츠 이런 거 재밌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근데 이건 다 시나리오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냥 그 논리적 근거보다는 그럴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그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는 좀 짧게 해보죠. 주택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 관리회사 이런 얘기인가? 그쵸. 일본같이? 일본처럼 관리회사가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 미만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없네요. 뉴스테이드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사실은 그 서민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서민이 들어가고 들어가서 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95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의 거의 월세를 좀 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당연히 월세 얼마네요? 저는 되게 조금입니다. 쌍으로? 네. 어렵게? 어렵게. 술만 쉬고 삽니다. 네. 형이랑 같이? 아, 2주 됐어요. 네. 그래갖고 저금리 시대 월세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월세 네. 쪽이 지금은 이제 뭐 전세 시대에서 월세 시대로 됐다라고 얘기가 발표가 벌써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자료가 좀 많이 다르던데요. 네. 40% 이상 지금 월세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어떤 데는 50%가 벌써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네. 데가 있어요. 그만큼 뭐 월세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사실은 전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저금리의 1인 가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월세에 대한 이슈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뉴스테이 들어가는데 말씀을 해드렸던 월 95만원에서 110만원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지금 가구가 1만 가구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거든요. 근데 네. 2018년까지 8만 가구 가까이 제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좀 월세가 좀 떨어질지 않을까 네. 떨어지길 바라는 제 바람입니다. 네. 저도 들어가서 살고 싶어갖고 네. 그런 마음에서 일단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대라고 하면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이 좀 참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뭐 일본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었는데.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리스를 포함해서 임대주택 회사가 굉장히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월세가 40%, 44%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또 곳에서는 55%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 월세 전환이 되게 되면은 월세를 내는 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그거를 일단은 개인적으로 다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이제 뉴스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런 순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뭐 공급 대상, 그다음에 지원 자격이 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영구임대라든가 임대주택이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좀 고급스럽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통 2년 정도인데 뉴스테이를 정하게 되면서 최소 8년 정도를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년과 4년 총 8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한선이 한 5% 미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크게 갑자기 뭐 늘어나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임대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결국은 2018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서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일단 인천, 경기, 위례, 그 다음에 화성, 동탄 이쪽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8년까지 예정은 계속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거든요. 그렇죠. 기업들이 일일이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관리 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요즘에 대림산업이라든가 SH공사 같은 경우는 그 임대관리 회사를 만들게 되고 그쪽에서 다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요.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임대회사가 관리를 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모두 주택 임대 그 관리 회사에 통째로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요. 주택 임대 관리 회사가 그 돈을 다 갖고 이제 잠수를 타면 그 문제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왜 집중이 도망가는 거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그 서울 보증보험이 있잖아요. 예. 그쪽에 이제 그 돈을 예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을. 예. 근데 문제는 좀 이따가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사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인터넷도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새로운 버전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까지 좀 바꿔주는 그런 경우가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것도 한 50만 가구, 거의 60만 가구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국내가 문제예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탁 관리용이. 60만 가구가 아니라 6천 가구,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앞으로 일본 쪽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100%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헬스케어라든가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운영, 그다음에 뭐 세탁, 이사 말씀을 해드렸듯이 문화 강좌까지 지금은 주택임대 관리 업체가 관리를 전체적으로 좀 하게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이슈가 되게 되면서 19개 회사에서 158개 회사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뭐 관련 회사가 네, 80%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실적에 나오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드렸던 먹튀, 먹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보증보험에 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입돼 있는 회사가 또 많지 않다라는 점이 그렇겠네 이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게 또 왜 그렇게 되고 있냐, 왜 보증에 저기를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임대관리업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또 절세라든가 뭐 세금 문제를 또 이슈를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당분간 될 가능성은 없는데 어떻게 됐든 대기업들 네. 롯데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 그다음에 SH를 포함해서 모든 건설사들이 주택임대관리업체로서의 역할을 네. 좀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주택은 새로운 변화를 이뤄가고 있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그 예전에 보면 지금도 사실 제 후배가 부동산은 친구가 이거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인데 이게 다 뭐 보증보험 이러면 도망갈 친구들도 보면 아무리 제 후배지만 도망갈 놈 같대.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보면 강남에 이렇게 그 월세 놓고 이런 사람들 보면 주인이 안 하잖아요. 네. 대행 해주는 건데 대행. 그런 것도 크면 이제 회사까지 되고 이런 건 얘기죠. 예, 예. 하여튼 뭐 일본에서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또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 후배가 돈 벌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 성장 산업에 가 있다는 얘기네 그 친구가. 만나자. 동원아. 걔 이름이 동원인데. 네. 동원아 만나자.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짧게는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계속 특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내년도 시장 특집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겠는데요. 지정학적 위협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CNN 자료 잠깐 보고 한 두 가지만 보고 우리 또 다음 코너로 합니다. 제 화면 쭉 봐주시면 화면을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IS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Beyond ISIS. 2016년에 가장 엄한 곳들. 예? 위험한 곳이라는 얘기죠. 핫스팟이라는 얘기하는데요. 슬슬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그냥 심각하게 볼 게 아니라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 없어요, 언니. 잠시만요. 여기 보면 나오면 되는데요. 예, 처음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ISIS 테러죠.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첫 번째입니다. 느껴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얘 무섭다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고요.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동안이 뭐 분위기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표가 있으면, 잠시 보이겠는데, 각국이 어느 정도 돼야지 재정이 안정되는 얘기가 있어요. 유가 어느 정도인지. 네. 그거 제가 표로 잠시 연속해 드릴 텐데. 또 러시아의 표정 보세요. 이 푸틴 아저씨의 표정. 세 번째,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차이나는, 사우스 차이나 있죠? 요즘 뭐, 인공성 갖고 얘기 많이 하는 거, 미국이랑 붙어 있는 거, 우리나라도 거기 중간에서, 우리 이번에 미국 편 드는 나라, 바로 그 지역입니다, 차이나. 그리고 여전히 시리아. 시리아는 중동이 여전히 위험한 곳이다. 2016년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의견, 제 의사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CNN에서 하는 얘기, 전 전해드릴 뿐이죠. 다음이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팀입니다, 사이버. 있죠. 사이버가 또 어떻게 튈지 모르죠. 이것도 역시 뭐 북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사이버 하는 애들이 이번에 또 저기랑 ISIS랑 붙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굴 없는 애들. 이런 애 딱 우리나라 쓰면 이거 불법으로 잡혀가지 이제 국면 금지법으로.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와일드카드인데요. 와일드카드랑은 뭐야? 항상 이런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 여기는 항상 이번에도 나오죠. 깔끔하게 또 노스코리가 또 나오죠. 또 나오죠. 저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10년 내 최고의 내년도의 지정학적 위기가 전 세계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뭐 경고하는 얘기입니다. 경고하는 얘기겠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글로벌 위험 요인 6개 보겠습니다. 한번 짧게 보겠는데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때 역시 텔레그래프라고 더 텔레그래프라고 뭐 영국의 권위 있는 잡지라고 보시면 돼요. 신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벌써 200년 됐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보세요. 6개의 빅 리스크다 이거요. 6개의 빅 리스크. 이거 좀 확대해 볼까요? 6개의 빅 리스크고요. Facing 글로벌 마켓. 2016년 글로벌 마켓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6가지의 마켓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드 마켓. 이거는 제가 이거 찍어드릴게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링크가 길어서 안 들어간다는 또 단점이 있네. 이거 나중에 URL 잡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요. UR 잡는 것 좀 해주세요. 네네. 예, 요거 좀 잡으세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는 이제 본드 마켓입니다. 본드 마켓.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그 어떤 급변. 이거는 왜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죠. 되겠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이머징 마켓에서의 신용위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당연하겠죠? 미국의 금리니까 신용위기, 신용위기 나오는 것이고요. 콘텐츠 스프레드, 이거 이거야. 그 각종 불법 요인들이 많이 판칠 수 있다. 이번에 그 몇 가지 회사들이 뭐 테라노스 뭐 이런 애들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게 흥미로운 건데요. 디비던스 언더 프레셔라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배당주의가 좀 깝깝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지금 한국 대한 전 세계 시장이 과매수돼 있다는 거. 과매수. 과매수. 오버프라이스 돼 있다는 거예요. 오버프라이스. 네, 그 이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요. 이게 오늘 가장 재미난 부분인데 글로벌 캐피탈 플로우가 되겠는데요.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가 주식 파는 거 얘기했잖아요. 네. 사우디아라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그리고 그 두바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주식을 많이 판다는 거예요. 지금요. 팔 수밖에 없다. 돈이 되는 거 판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이건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의 좀 핵심이 되겠는데요. Estimated oil price required to balance 2015년. 그러니까 2015년 재정을 맞추기 위해선 각국이 최소한 유가가 어느 정도 돼야지 재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누가 증권에 서서 얘기했다 그러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죠. 믿으면 바보지. 어떻게 믿어? 그러면 삼성증권, 대우증권 믿는 거랑 똑같잖아. 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IMF에서 수 사람이 좀 믿어줘야지. 그잖아요. 이건 IMF에서 말한 겁니다. IMF. 여기 써있죠. IMF라고 써있어요. 설명드립니다. 노르웨이는 제일 안정된 나라예요. 여기서 보면. 노르웨이는 40달러만 유지되더라도 재정의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네. 쿠웨이트 54달러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40달러면 어렵다는 얘기죠. 조금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아부다비 55달러. 러시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100달러 뛰어옵니다. 러시아는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맨날 주가 어렵다, 러시아 루블화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얼마? 105달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 이성 교수 얘기 아니죠? 네. 유한타 증권? 아니죠? 네. 거의 키움 증권 수준인 IMF 증권의 수준이에요. IMF의 얘기예요. IMF 증권. IMF 증권은 키움 증권이랑 똑같은 수준이죠. 네. 105달러 가야 된다는 얘기죠. 105달러. 사우디아라비아, 문제된 사우디아라비아. 106달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06달러. 네네. 그죠? 네. 나이지리아 있죠? 나이지리아. 네. 저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그나마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 그리고 경제 개발하는 나라인데요. 121달러. 이란 몇 달러 같아요? 131달러. 알제리아. 알제리아 맨날 프랑스에 있고 예전에 보면 프랑스 예전 속국이었죠. 예전에요. 130달러인데요. 제일 골때린 거. 베네수엘라니 이거 이 나라 큰일 났어. 민을 더 수출할 수밖에 없죠. 예? 160달러. 어?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베네수엘라 쉽지 않은 나라가 됐어, 지금이야. 그리고 지금 100달러가 쉽지 않잖아요, 러시아가요. 아니, 유가 100달러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뭐, 갈 수도 있죠. 세상은 일을 모르니까요. 근데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도 러시아가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러시아는 지금 죽기 살기로 유가가 올라가야지 산다는 얘기죠.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뭐, 과대 포장해서 해건 안 하건 간에.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제 얘기가 아니라 대우나 키움 유한타는 게 아니라 거의 키움 수준에 맞먹는 IMF 얘기다. 이거 뭐 더 이상 악의할 게 없어. 싸울 게 없어. 그잖아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심각한 쓰셨네. 막 얘기하다니까 두 분은 여유가 있으세요. 재밌고 자유로운 저처럼 두 분은 전쟁 부부 젠장 무슨 얼어 죽어 남자끼 부부예요. 이거 이분은 막말하시는 분이 강퇴시켜야 돼, 강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인이 지금 이런,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아니라 다수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지수보다는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 종목을 잘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키워드림 전문가들이랑 상의하는 게 100% 맞다. 네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네네. 결론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실질적으로 제가 2010년 특집을 하고 있겠고요. 2010년은 이제 처음은 삼성증권은 김정희 의원이 해줬고요. 어저께는 이제 SK증권에서 제대로 된 레포트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스마트 업종, 스마트 기기, 이런 얘기했고요. 그저께는 우리가 그 엔터테인먼트랑 패션에 대해서. 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원래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2016년도 10대 전망을 하는데, 그 김종인 의원이 지난주에 나와서 얘기했던 그 삼성증권의 보이스에 대한 부분이 보고서 드디어 나와서. 아, 추가판, 추가판! 네, 추가판. 예, 그, 나와서, 뒷판. 네. 그 중에 3대 테마가 그 장면 들어있잖아. 그 판대로 먼저 내놓고, 그 판대로 그 먼저. 그 중에 내놓고. 3대 테마가, 어차피. 3대 테마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3대 테마. 내 말 듣고 들어간 거 아니니, 이거? 예, 그러니까요. 아, 짜식들이. 3대 테마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서,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제 말 안 믿는 3대 테마에 대한 부분, 3대 테마에 대해서 스마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 전장 부품,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관련주로는 LG화학 SDI, 그 다음에 전장 부품 쪽에서는 모비스 이노텍 MDS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마스카로 해서 MDS테크에 대해서 최근에 어쨌든 간에 많은 관심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쪽과 관련돼서 이제 탄소 저감, 휴캠스, KC 그린홀딩스로 해서. 들어있죠? 분명히 예, 그린홀딩스 들어있잖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 박영동 형님 대단한 분이요. 이제 오토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에서 이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뭐 다 KG 이니시스와 NHN 엔터 여기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저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뭐야? 왜 안 할까? 뭐를? 신한카드는 NFC 결제를 왜 안 할까?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떡하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이쪽들은 좀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카드 회사들에 대한 영역을 새로운 간편결제 업체들이 침투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간편결제 회사들이 한 우리나라 300개 생길 것 같아요. 네. 방위산업 업체에 대한 쪽이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이렇게 쪽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쪽 관련된 내용에 대한 쪽은 삼성증권이 11월 6일 날 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썼어, 얘가. 네. 그리고 스마트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늘 나온 어제 나온 보고서인가요? 어제 나온 보고서인데 밤샘 토론 스마트카에 갖고 80장짜리를 내놨어요. 밤새라고 그렇다고 해서 밤새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네. 그 정도까지 가치 있는 건 아니야. 네, 밤샘 토론이라고 해갖고 뭐 스마트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구글과 애플, 그다음에 자동차 스마트카에 대한 반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에 대해서 쭉 이 리포트를 읽어야 하는 이유까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쭉 했고요. 현대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 밤새 토론하면서 뭐 80몇 장짜리 우리는 지금부터 한 5분에 걸쳐서 우리 이 교수가 다 설명해 주잖아. 박수 치고 들어간다. 박수 치고 들어가. 짝짝짝. 이럴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짝짝 한번 쳐줘야 돼. 네. 그래야지 우리 이 교수가 힘이 나. 네. 짝짝짝 몇 분이나 치나 봐. 몇 분이나 치나 봐.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LG전자하고 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쭉 밑에 종목들 관련된 기업을 쭉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85페이지가 넘는 그런 보고서인데 내용에 대한 조금 말씀을 주신 대로 그렇게 크게 읽을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 보이는 거는 뭐냐면 앞전에 있었던 MDS테크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는 좀 이렇게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기 인기가 별로 없네. 네네. 1700 중에 지금 네. 20분 치셨네.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상관없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제 오늘자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 2016 증시 트렌드에서 보이스라고 해서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를 보란 얘기죠. 그러니까 IT 버블에 대한 쪽이 나왔을 때 지금 2000년도 IT 버블, 그다음에 2002년도 제약 바이오 버블, 그다음에 금융주 버블, 스마트 모바일 트렌드가 이제 버블에 대한 쪽으로 이제 갈 거다 이런 얘기에 대한 쪽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쪽 뭐 포트폴리오가 아웃퍼폼했다라는 건데 2016년도에 지금 트렌드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보이스.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은 볼라빌러티라고 해서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쪽이 확대가 된다. 온디맨드, 그다음에 아이코닉,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인바이런먼트에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온디맨드는 OTO를 얘기하고 있고요. OTO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코닉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한류 4.0, 엔터죠. 네. 엔터에 대한 쪽과 그 메스티지 소비재 에 대한 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 한류 4.0을 네. 삼성뿐만 아니라 대우에서도 엄청나게 밀어요. 한류 4.0. 예. 그 한류... 스몰 갭 팀장이 저희 방송국에 갖고 나오거든요. 네네. 한류 4.0 갖고 엄청나게 얘기하더라고. 예. 근데 속으로는 에이 젠장 넌 아니다 그랬어. 네. 죄송하지만 네. FC 엔터를 얘기 안 하대? 이걸 네. 잘 모르는 거지 걔가 아직까지 네. 네, 어려갖고 그리고 네. 이제 커넥티비티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물 인터넷에 네.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인바이러먼트 해갖고 환경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올해 나왔던데 여기에 빠져 있는 거는 좀 그 맨 처음에 네. 보이스라고 그래갖고 비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바이오가. 근데 그게 빠져 있고 이 볼러빌러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지금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거다 이런 네. 얘기에 대한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고 이제 IT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이제 포커싱을 좀 더 네. 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이. 네. 그러니까 시장은 변동성이 내년에 확대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가장 근본 그 트렌드의 원인은 뭐냐면 저성장.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 회복되는 건 아는데. 회복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동성에 대한 쪽의 확대가 내년에도 지속이 될 거다라는 얘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왜 이 한류 4.0, 그 바이오 헬스케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삼성 주식 매트릭스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한류 4.0에는 미디어, 엔터, 게임에 대한 쪽이 들어가 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는 뭐 바이오 시밀러, 그다음에 신약,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온디맨드 쪽에는 O2O 그다음에 이제 IoT, 사물 인터넷 이쪽에 대한 부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을 만들 때도 네. 이런 형태에 대한 그 구분에 대한 부분을 해놓고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거. 딱 요거를 저거를 갖고 관심하면 네. 구성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요즘 보면 조금 애매하신다는 분은 또 뭐라 그러니 그 모니터도 두세 개 쓰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걸 딱 구분해 놓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그 다른 종목들 보지 말고 이 안에서에 대한 흐름을 살펴봐라. 저도 좀 한번 하면 좋은데. 네. 저는 이 관심하면 기본 세팅은 10년 전하고 안 바꾸고 있으니. 네. 어떻게 할지 종목을 바꾸잖아요. 네? 종목을 바꾸시잖아요. 종목은 대신. 바꾸죠. 네네. 종목은 자주 바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 보니까 FC엔터가 지금 1등까지 올라와 있어. 1등까지. 네, 1등까지. 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 특이한 게 뭐냐면은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의 탑픽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쪽이 쭉 들어가 있는데 메디톡스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화장품에서 바이오랜드 이 원료의약품 쪽에 대해서는 네. 바이오랜드에 대한 쪽을 탑픽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탑픽 종목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시가총액 4천억짜리를 갖다가 지금 탑픽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징적인 삼성의 의견이라는 거. 네, 삼성의 네. 의견입니다. 하자거든 그리고 삼성. 이 네. IT 쪽에서는 서원 인텍을 2천억짜리를 갖다 또 넣었어요. 서원 인텍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삼성에서 지금 탑픽으로 넣고 있는 종목 쪽에서는 3D 터치야 뭐야? 서원 인텍 같은 경우도 모두 들어갔는데 네, 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디맨드 쪽으로 쭉 이렇게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을 쭉 보게 되면 네. 여기서도 좀 특이한 게 근데 이쪽은 글쎄요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일단 그 결제주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옴니 채널이라고 그 채널에 대한 쪽이 이제 그 다양화되는 거, 네. 채널에 대한 다양화에 대한 쪽에서도 역시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예스24. 네.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책을 많이 읽어야지. 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갔네. 저랑 상관없지만 네. 2부에 이어서 다 계속하도록. 2부에 이어서 계속. 2부에 또 모자란 게 있어? 아, 하던 거 마저 해야죠. 2부에 네. 한 5분 정도 더 해서 오늘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겠는데요. 2부에 본론 하기 전에 앞서 그 1부 시간에 마치 못한 거 있잖아요. 네. 요거 좀 하고 가야죠. 맞아? 네. 그래서 아이코닉은 어디서 오는가? 네. 아이코닉이라고 하면 흉내낼 수 없는 브랜드 제품 이미지, 독보적인 사용자 경험, 압도적인 퍼포먼스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이제 한류 4.0에 대한 네.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쪽들 얘기에 대한 쪽을 쭉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는 당연히 그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듯이 이 엔터 업종들 이쪽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잘 봐야 돼. 무슨 엔터 들어가나.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다음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의 자동차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현대차의 이제 제네시스에 대한 그 브랜드 네. 런칭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LED 쪽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그 차별화, LCD에 대한 투자에 대한 차별화를 위해서 OLED 투자를 한국에서 할 수밖에 없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OLED 움직이는 쪽들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FNC 엔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예요? 거? 삼성. 삼성. 네. 아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저희가 네. 10시에 저희 머니터 방송에 누가 어떤 네. 친구가 한국 투자인가 뭐 또 스몰캡 한 네네.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도 FNC 엔터 FNC 엔터 얘기하더라고. FNC 엔터. 내가 흐뭇하다 그랬지. 내가 네가 좀 아는구나 속으로 그랬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쭉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놓쳤는데 네. 페이지를 쭉 보게 되면은. 페이지를 놓쳤네요. 아까 예민 생커도 나한테 그런 얘기했네 방송 중에. 뭐라고요? 아 그랬거든. 생각나는 김에 또 그 얘기했지. 네. 여기 유지상 밑에는 군대가래가 없잖아요. 그것도 빵 터지고 웃더라 방송 생방송하는데. 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메스티지에서 자동차인데 현대차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드렸듯이 이 제네시스 런칭에 대한 쪽이 얼만큼 성공하느냐 그게 네. 관건일 것 같고요. OLED 뭐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초연결 사회에 대한 쪽에서 이렇게 쭉 뭐 사물 인터넷 쪽이니까 네. 쪽 관련된 종목을 보게 되면 특이하게도 경동나비엔이 들어가 있다. 경동나비엔이 들어가 있다. 네. 스마트홈 시스템 들어갈만하죠. 네. 현대통신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저걸 안 넣네. 그 아이 그 저 뭐지 현대산업 그거 아이 컨트롤스 이걸 안 넣네. 그래서 왜 왜 안 넣나 어쨌든간에. 그래서 저는 경동나비엔도 들어가는데 아이 컨트롤스를 안 넣다니. 경동나비엔은 저기 네. TV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이제 현대통신이 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연예인이 누가 광고하는데요? 네네. 네. 그게 또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스마트카에 대한서는 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종목인데 뭐 스몰캡에서는 세코닉스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인 아이 컨트롤 종목군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네. 살아있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뭐 인바이러먼트 해갖고 KC 그린 홀딩스. 그다음에 그 밑에 쭉 보게 되면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뭐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브레인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고, 요거는 이 보이스는 한번 읽어보실 만한 필요는 네. 있는 그런 네. 보고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네. 오늘 아침에 전 동주효과의 특징 주다가 아침에 이거 얘기했는데요. 뭐 좀 앞달 떠나서 오늘 동주효과에 사갖고 돈 버신 분 이분 한 분이네. 네.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오늘 아침에 1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네. 보합까지, 약보합까지 와 있네, 지금. 한국항공우주 10%까지 떨어졌다고요? 거의 10% 떨어졌죠. 왜냐면 이게 저기 인도네시아였는데 지금 네네. 미국에서의 기술 뭐 도입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네네. 있는데요. 아, 똑같은 스토리거든요, 그거. 근데 네네. 8월부터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 형들은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이거랑 이 사업이랑 LIG 넥슨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들 조금 서치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구글링 네. 해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